hybrid. Anywhere you go, anywhere you go, anywhere you go, I'll be there. Anywhere you wanna go, anywhere you go, anywhere you go, anywhere you go, I'll be there. Anywhere you wanna go. 같이 내 숨소리에 끝없이 멜로디에 부딪히는 내 몸 위에 쏟아지는 spotlight. 도시의 불빛 속에 붐비는 밤거리에 너와 나만의 세상 속에 Let's talk, play and love. 너를 지켜줄게. Anywhere you go. 내가 너를 믿어줄게. Everywhere you go. 모든 아픔을 지워줄게. Say it me. You can talk, you can play, you can love. 거친 파도가 칠 때 나를 거머쥔 어둠 사로잡힐 때 길이 가로막힐 때 너무 숨이 막혀 거대한 슬픔이 눈에 박혀 But music she saved my life So I'm loving her through day and night 모두 변하고 나를 떠나고 혼자서라도 Hey it's alright Anywhere you go Anywhere you go